찾아 물어봐야 할까? 요즘 고민이 많아. 표정 말투 다 담고 있단 말야. 조금만 더 기다려줘. 어제부터 연습한 인사말이 서툴러 못 건네잖아. 힘든 나의 맘 매일 너를 그리는 이 맘 설명이 안 돼 이런 감정 말야. 지금 넌 어떤 생각해? 핑계 찾아 연락을 해 볼까? 요즘 고민이 많아. 나는 깊어져 잠들까 하는데 자꾸 너가 떠올라. 보고 싶다 답답한 내 맘에 더 종일 있을 만큼 울어. 말하려 해.